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리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 무서웠던 남북전쟁이 그때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미국을 전쟁터로 바꿔놓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과 그리고 의회가 이 노예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남부에서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7개 중에서 6개 주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컨페더레이트 따로 동맹국을 만들어서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드디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썸터에 있는 북군 요새를 공격하면서 이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북군의 210만 명, 남군에는 100만 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북군은 11만 명 정도 죽고 질병이나 기타 실종 25만 명에서 총 3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군에서는 총 25만 8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미국에서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텐데 61만 8천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사건입니다. 4년 만에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전투를 오늘 제가 한 번 더 언급한다면 1863년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있었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남군의 영웅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버지니아 군대와 버지니아 군단과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조지 미드라고 하는 북군의 포토막 군단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부대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로버트 리 장군은 접은 적이 없는 불패 장군이었어요. 남군이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북군이 위협을 느낀 것은 이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가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북군이 저지한 그 전환점이 된 남북전쟁의 그 종결로 가게 만든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북군은 7만 5천 명, 남군은 대략 8만 2천 명. 아니, 바뀌었죠? 남군이 7만 5천 명을 이끌고 진격하고 북군이 8만 2천 명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이 3일 동안 전투에서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다 합쳐서 5만 1천 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월남전이 1965년부터 11년 동안 진행된 동안 미군 전사자가 5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런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해지는 전쟁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서로 나누는 집안 싸움이 가장 비열하고 그리고 가장 이기기가 힘들죠. 이기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후유증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베트남같이 밖에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한 것 같은데 5만 1천 명, 11년 동안. 근데 3일 만에 그 정도 인원이 다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친한 이웃이었는데 오늘 서로 창과 칼을 겨누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집안의 형제끼리 남과 북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내전의 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남과 북으로 여전히 싸우고 있고 한 집안에 남북으로 갈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가장 어려운, 가장 비열한 전쟁이 이 내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아니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투를 목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목격하고 한 나라의 그런 운명을 통해서도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를 받는 아이의 우리 부모님이 군인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어려운 전쟁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내 안에서 내가 나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 가장 힘든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항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잔잔한 평화가 넘치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계속되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충돌하면서 벌이는 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이 어려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에게 넘어집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의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실패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나 전쟁에서 지고 있는 나라나 그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악에게 굴복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나 철학이나 그런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2절은 좀 다른 의미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믿습니까? 이 문제는 그냥 캐스라세라 살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늘상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윤리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로마서 3장 다음에 나오지요.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준 높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부흥회나 또 선교나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나면 이런 시험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로마서 6장까지 쭉 읽으셨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갑자기 내가 죽음에 사로잡히는 죄에 더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거룩한 계명이 나에게 사망의 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무슨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만 깨닫게 되고 나의 죄가 나를 더 짓누르고 그 죄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아니, 예수님 믿고 거룩해 졌다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고 이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육신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sinful nature라고 돼 있어요. 죄악된 본성, 죄성, 죄성이 나를 죄의 법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이기기 힘든 전쟁입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말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도표로 정리해보면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그러니까 죄성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두 법이 충돌하니 이게 온전히 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부 동맹이 연방을, 유니언을 탈퇴할 때 자체 정부를 만듭니다. 자체 법을 만듭니다. 자체 군대를 만듭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군대가 있는데 커맨더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지기수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두 개의 통치자가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괴롭지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뿌리며 죽어갑니다. 형제끼리도 서로 칼부림 총부림 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두 개의 법이 있을 때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인가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사도가 한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믿음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성인의 반열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정말 거룩하게 생각되는 사도가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치르려고 하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내가 더 이상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를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의 법이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세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말한 고백은 말로 했을 뿐이야 라고 정죄할지라도 그 삶을, 내 삶을, 고민하는 내 영혼을, 곤고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늠하다 붙잡혔던 그 여인에게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비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시원하게 아싸라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고 군인 가족이 있는 분들은 늘 들으셨겠지만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명령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나의 상사가, 상관이 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주문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웨이터처럼, 웨이트리스처럼 부려먹는 써먹기 좋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커맨더가 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군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셔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율법의 방해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사망이 되고 정죄가 되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해방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죄를 핑계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거룩하게 해버리셨어요. 인간의 육체가 더 이상 부정하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승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신인류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붙들어 놓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 안에서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은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결정적인 위기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할 말을 일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처하는 많은 위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장이 하는 고민입니다. 졸개는 편히 먹고 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이 명령할 때 그때만 뛰어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돌격 앞으로 싸우자라고 하실 때 주님의 뒤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전쟁에서 집니까? 명령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나가가지고 당하고 오는 거예요. 지 혼자 이겨보겠다고, 공세우겠다고 설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면, 줄만 잘 서면 이기게 되는 것을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공을 차지하겠다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초와 고난과 그 비참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비옵나니, 내 스스로 주가 되고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 스스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 내려놓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장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된 그 쓴뿌리들을 도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강력한 힘,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